올해도 역시 거르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 지금쯤 마을 교회나 성당에서는 찬송가가 하늘 높이 나르고 있을 텐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잊은 채 괜히 들떠서 우왕좌왕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런 추운 크리스마스에요. 지하도에서 신문지만 덮고 밤을 새우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함부로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껏 사회 명사들의 사진 촬영 때나 환영받는 고아원, 양로원의 외로운 우리 이웃들, 그 모두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맞을 수 있겠죠. 오늘 첫 곡은 알란 파커 감독의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Destination Anywher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니엄 카바나프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Destination Anywhere. 원래 이 곡은 애쉬포드와 심슨이라는 부부 소울 듀엣의 노래인데요. 영화에서는 니암 카바나프의 노래로 삽입됐었죠. 그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제 앞으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굉장히 많이 왔네요. 그 중에서도 서울이 아니라 대구 수성구 범어 이동의 김관식 씨가 보낸 카드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적혀 있어서 인상 깊은 카드입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이 세상에 도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랍니다. 깨달음으로 도를 이루신 분이 부처님이라면 남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도를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이제 그분이 태어나신 지도 거의 1993년째 가까우시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가요? 당장 제 자신부터 부끄러워지네요. 아유, 간식식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또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에서 최은성 씨. 전요, 이 카드 안에 글씨를 보고선 최은성 씨인지 알았거든요. 여러 번 글을 보내주셔서 금세 알 수 있었어요. 글씨가 참 눈에 익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 휘경일동의 김환 학생도 예쁜 카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영화 아빠는 나의 영웅 중에서 쌍망송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영화 속에서 딸로 나오죠. 마리 길랭이 부릅니다.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귀엽죠? 영화 아빠는 나의 영웅 중에서 쌍망송주, 영화 속에서 딸, 마리 길랭이 불렀습니다. 아, 이 곡은요. 대구 수성구 만촌 일동의 박진아 학생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편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영화 베로니카 이중생활 중에서 폴란드의 베로니카가 부른 노래였죠. 폴란드 작곡가 만덴 부덴마이어의 협주곡 2단조. 오늘 엘츠비에타 도바르니카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마침내 죽었습니다. 드니 아르칸 감독의 몬트리올 예수. 이 작품을 보고 난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는 연극 배우인 다니엘의 얘기를 그리고 있죠. 마치 예수가 제자들을 끌어모으듯 네 명의 배우를 선발한 그는 몬트리올 산꼭대기에서 예수의 순환극을 공연합니다. 일반 관객들은 이 새로운 연극을 환영하지만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공연 정지 처분을 내리죠. 하지만 다니엘은 공연을 강행합니다. 어느 날 함께 공연하던 여배우 미레유가 생계를 위해서 CF 오디션을 받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녀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하는 매니저. 다니엘은 그녀에게 절대로 옷을 벗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있던 TV 카메라며 온갖 기재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매니저 일행도 그곳에서 쫓아버리고요. 그 회당에서 장사치들을 내몰면서 분노하던 예수. 예수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날 몬트리올 산꼭대기로 경찰이 찾아오고 일행들은 그들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공연 중이던 다니엘은 그 와중에 십자가와 함께 땅에 처박히죠. 병원에서 잠시 정신을 차린 그는 결국 지하철에서 또다시 쓰러져 결국 죽고 맙니다. 그의 관이 안치되던 순간 영화는 다니엘의 심장을 이식받아 소생한 가난한 환자의 미소를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의 일생, 이것은 선교와 순환, 그리고 처형과 부활에 이르는 예수의 역사, 이것에 비유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끝없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참다운 윤리와 도덕을 찾으려던 다니엘, 예수. 이 모습이 희생인지 저항인지. 글쎄요, 그 정확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죄의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화 몬트리올 예수 중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노래입니다.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중에서 12번째 곡 라르고아싸입니다. 영화 몬트리올 예수의 맨 마지막 지하철 장면에서 흐르던 노래, 페르골레즈의 스타바트 마테르 12번째 곡, 예수의 육신은 죽었어도 띄워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종교 축제의 의미를 지닌 이 날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따뜻하게 만들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라는 성인이 그저 하나의 종교를 만든 창시자로서가 아니라 억압받고 헐벗는 사람들의 대변자로 상징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의 모습을 그린 영화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영화 역사 초창기에 이 성서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수의 모습을 헐리우드식의 미화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다소 거친 시각으로 그린 영화도 몇 편 있습니다. 이태리의 세계적인 감독 피에로 파올로 파졸리니의 마태복음. 이 영화가 그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 속에서 예수의 탄생을 배경으로 깔리던 음악입니다.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이 곡을 듣고 조지 거신이 영감을 받아서 그 유명한 서머타임을 작곡했다고 하죠. 영화 마태복음 중에서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 부른 흑인 연가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오늘 띄워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예수는 그 탄생부터 신비하거나 계시적이지 않습니다. 허름한 마구간. 마리아는 진통 끝에 출산하고 그 광경은 동네 꼬마들과 어른 몇 명만이 지켜볼 뿐입니다. 뒤늦게 온 동방 박사들 역시 화려하기보다는 그저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이죠. 예수의 탄생에 깔리는 흑인 영가. 이 곡은 60년대 말 히피 운동가들에 의해서 널리 불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노래가 품고 있는 자유지향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이 이 영화 속에서의 예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적절한 배경음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독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 사회에서요.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네요. 바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The Last Temptations of Christ입니다. 영화에서 예수는요, 불가사의한 존재도 아니고요, 또 신비에 둘러싸인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는 손으로 만져지고 불완전하고 또 만나자마자 호감 가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그리고 싶었던 예수의 모습은요. 신이기에 앞서서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도 역시 유혹이라는 언덕길을 넘어야 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사탄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유혹할 수 있으리라는 것. 이런 발상은 보수적인 종교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것이었을 테니까요.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중에서 Of These, Hop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중에서 Of This Hop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원작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에서요 인간이요 남자인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마지막으로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한순간 그는 자신의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서 막달레나 마리아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이 부분은 아주 환상적인 그냥 환상 장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 영화의 제작 소식이 알려졌을 때요. 파라마운트사는 종교계로부터 일주일에 5천 통이나 되는 편지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파라마운트사는 이 작품을 포기하고 말았고요. 스콜세이스 감독은 유니버셜 회사로부터 700만 달러라는 저예산을 지급받아서 영화를 완성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또 신부들을 주축으로 한 35만여 명의 신자들이 유니버셜사 앞에서 매일같이 항의 시위를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 영화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 토론회까지 개최됐었는데요. 이때 종교계에 맞서서 워렌 베티나 또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을 감독한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 이들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항변했었다고 하죠. 또 일부 진보적인 종교 연구가들도 이 스콜세이스 감독 편이 되었었고요. 어쨌거나 이 논쟁 덕분인지 뛰어난 작품성 때문인지 개봉 당시에 미국 내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중에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With This Love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중에서 With This Love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종교나 예수의 모습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차 바크의 원작을 영상으로 옮긴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이 영화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먹는 것보다 나는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이나 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결국 조나단은 무리들 틈에서 따로이 떨어져서 배고픔도 잊고 나는 법을 익힙니다. 보다 자유로운 새가 되기 위해서죠.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조나단은 후에 그의 위대한 스승이 된 늙은 갈매기 치앙을 만나게 됩니다. 치앙은 조나단에게 나는 기술보다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해야 돼. 더 높이 날아야지 하는 욕망은 필요 없는 것이야. 치앙의 말의 의미를 깨달은 조나단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갔고 치앙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조나단, 끊임없이 사랑을 행해라. 치앙의 이 마지막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깃털은 엄청난 빛을 발하지요. 그리곤 곧 아무 갈매기에도 그 빛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돌아온 조나단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다른 갈매기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날고자 하는 욕망에만 가득 찬 채 조나단에게 묘기만을 배우려고 하죠.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 어린 갈매기 플래처만이 조나단 곁을 지킵니다. 조나단은 플래처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지 마. 난 단지 한 마리의 갈매기일 뿐이고 나는 것을 좋아할 뿐이야. 영화 갈매기의 꿈 중에서 비, 닐 다이아몬드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서울 도봉구 쌍문 일동의 김묘선 씨, 동생분이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아, 예수님과 같은 날 태어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이원선 씨의 친구분, 현주 씨의 생일이시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와 겹쳐서 선물 하나가 줄었다고 슬퍼하는 현주에게 꼭 생일 축하해드리라고요.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천사는 글쎄요. 우리가 보통 천사는 하늘에 있다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천사는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Almost an Angel. 비디오 출시 제목은요. 천사가 된 사나이인데요. 크로코다일 던디에서 나오던 그 폴 호간.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악당이자 은행 강도로 나옵니다. 어느 날 차에 친 후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러자 남들은 자꾸 그를 보고 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천사 하면서 보통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죠.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는 또 한 번 차에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가 그의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죠. 그가 결국은 천사라는 것을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보여준 그런 영화였는데요. 영화 속에서 포로간이 로드 스튜어트 분장을 하고서는 은행을 텁니다. 이때 신문에는 로드 스튜어트가 은행을 털다 이런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리죠. 자, 영화 속에서 폴 호간이 로드 스튜어트 분장으로 은행을 털던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입니다. Young Turks, 로드 스튜어트의 음성입니다. 영화 Almost an Angel 중에서 Rod Stewart가 부른 Young Turks 들려드렸습니다. 아, 서울 그리고 독산이동의 박미선 학생,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염수희 학생, 그리고 서울 강서구 화곡 5동의 정규읍 씨, 대전 동구 신내동, 산내동에서 이경미 씨 모두 잘 들어주세요. 오늘 끝곡은요, 영화 아서 2에 삽입된 카일리 미노그의 노래 The Locomotion입니다. 자, 모든 장애인들에게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병용 학생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편한 밤 되세요.